I'm a baddie, bad, bad, baddie, baddie, pretty little risky baddie. 모든 죄 대리되라지,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, bad, baddie, baddie,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, catch me if you can. Nothing with the regulars. 내 뒤에는 blue, blue, bronze. 또 솔직하게 말해줘. 착한 척은 지겨워. 우리 앞선 룰이 의미 없었어 굳이. 유행이 돌고 돌아도 난 곁을 없어 이미. I wanna break, I wanna kick, the only lash. 시끄럽게 다채로 매려 수많은 변치 위에 또 빛을 발하지. 답답한 건 벗어 던져 고개 숙일 필요 없어. I'm a baddie, but the baddie, baddie, pretty little risky baddie. 뭐든 될 대로 되라지,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ut the baddie, baddie,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, catch me if you can. 내 판단을 믿어놔. 할 말도 많아 참 모자이크 없이 spit it out. 난 지가 잊혀봤어. 그 누구도 can bite me. 원한다면 come try me. 언젠 you're invited. 난 thriller, so villain. 생각할 시간에 저지르는 게 my motto. I'm a baddie, bad, bad, baddie, baddie, pretty little risky baddie. 뭐든 될 대로 되라지,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, bad, baddie, baddie, 앞서던 내 길은 막지가 뿐이 날 아울 테니, catch me if you can. I'm a baddie, bad, bad, baddie, baddie, 어디 그리 바삐가니. 뭐든 될 대로 되라지,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, bad, baddie, baddie,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, catch me if you can. Catch me if you can. Baddie, baddie, baddie, baddie, 나는 없어 거기 이미